조선에서 자금 세척 및 대로 자금 지원 반대법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지난 4월 20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 세척 및 대로 자금 지원 반대법은 6개 장에 40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 1조부터 6조는 자금 세척 및 대로 자금 지원 반대법의 사명과 자금 세척 및 대로 자금 지원 반대 원칙, 국가조정위원회의 조직, 법의 적용 대상 등 이 법의 기본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제2장 7조부터 24조에는 고래자의 신원 확인, 대량 고래 및 의심스러운 고래에 대한 내부 보고 체계 수립과 신고, 비밀 준수를 비롯한 신고 의무 기관의 의무와 사후 원칙 등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금융정보기관의 소속과 지위, 임무와 권한, 자료 기지의 운영 등 금융정보기관에 관한 문제들이 제3장 25조부터 28조에 씌워져 있습니다. 감독통제기관과 관련해서 제4장 29조부터 31조는 금융감독기관의 임무와 권한, 세관의 임무, 법기관의 임무와 권한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적 협력 원칙, 국제적 협력기관, 국제적 협력의 형태가 제5장 32조부터 34조에 규제되어 있습니다. 제6장 35조부터 40조에는 제재 대상과 신서와 그 처리 방법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정령에 의하면 주치 95, 2006년 10월 25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척방지법의 효력을 없앱니다.